주님을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사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이 시간을 빌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또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이 나라를 잘 정리정돈하여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시작이 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 잘 이끌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정되고 더욱더 축복된 땅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근속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그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또한 멀리 가가 있는 우리 박지연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그곳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도 울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도 똑같은 말씀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자리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마이클 형제,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또한 우리 오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어 가장 좋고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항상 강단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항상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저희들이 아멘으로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모님 중국에 가 계십니다. 그곳에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사모님을 통하여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도되게 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 그 시각까지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곳에서도 움직임에 내 시간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안전하게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5월 28일인데요.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이제 6월이 되지요. 2017년에 이제 절반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반기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다가오는 이 정말 후반전, 이 하반기를 하나님 기뻐한 뜻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점점 이제 이 한 해의 절반이 넘어가려고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헛되이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휴대폰을 잘 관리를 못하는데요, 예배 중에도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께서도 좋은 모습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좋은 훈련이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Today is the fourth lesson, Invitation to Abundant Life. 이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세 번째 시간들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그 치료를 위해서 이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 때문에, 사실 자기는 특별히 믿음이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부모 때문에 이 믿음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아보고 싶다,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책을 읽거나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여러 가지 관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작이 무엇이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믿음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균형 잡히게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응답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 삶의 스타일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스타일로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는 것들, 그것들도 우리 안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관문으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 그 걸림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림돌 중에 가장 심각하고 나쁜 걸림돌은 바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런 교회가 있다면 난 정말 교회 안 갈 것 같아.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 예수는 가짜인 것 같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걸림돌은 바로 교회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너무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얘기를 할 때 먼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교회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과 그들의 악함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큰 아픔과 슬픔을 겪으셨다면 진심으로 정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현실이고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참 진리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것은 심각한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을 조금 더 한 단계 들어서게 되면 과연 신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신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신이 없다라고 믿으면 과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이 있다라고 믿으면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나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아니,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 아닙니까? 과학은요, 증명 가능해야 과학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설명할 수 있고 증명이 되어야 과학인 것이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신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그냥 자기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신이 없다라고 믿는 이 무신론은 어떤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 신이 없어 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물질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시간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것이 바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관점은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로부터 출발했던 물음 그 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과학이다라고 하진 않고요. 그냥 물질이 오랜 시간 속에서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물질이 오랜 시간 속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신이 있다라고 하는 유실론을 택하는데요. 유실론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을 대표하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사람도 물질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속에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몸뚱아리도 그냥 물질이라는 것이죠. 물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신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요새 이슬람교를 보면 너무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던데 그 사람들은 신이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왜 사람을 함부로 죽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슬람교는 정말 잘못된 종교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 또 이슬람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이슬람의 그 종교는 아니다. 자기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골칫거리이지 그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신이 있음과 없음에 대하여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통하는 신과 소통하지 않는 신이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신은 흔히 말하면 동양의 철학과 같습니다. 뭐 유교나 혹은 어떤 뭐 불교나 이런 것들은 신이 우리와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대적인 어떤 궁극의 진리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하여 평생을 다하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신은 절대자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갈 뿐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통하지 않는 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면 궁극의 진리 그리고 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뭐 도교의 도사들이나 또 불교의 고승들이나 유교의 유학자들이나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생을 다하여 깨달은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각자 각자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진리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 높은 고승들의 이야기와 도교의 도사들의 이야기와 유교의 유학자들의 그 돌을 깨우친 그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나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그 도와 깨우침을 나도 알 수 있을까? 사실은 수행을 통하여 신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옛말에 암중모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 속에서 더듬으면서 뭔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장님 코끼리 이야기 아시죠? 세 명의 장님들이 처음으로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이제 만난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야, 코끼리 걔 너무 시시하더라. 나는 사람들이 크다 크다 해서 큰 줄 알았더니만 무슨 뭐 생쥐 수염 같은 것밖에 없어. 그 너무 작대. 뭐 수염밖에 없더구만 코끼리가. 또 한 사람은 아닌데 내가 본 코끼리는 무슨 기둥밖에 없던데 무슨 큰 기둥만 뭐 있고 이게 뭐 널찍한 기둥밖에 없고 뭐 이상해. 또 한 사람은 야 너희 둘 다 코끼리 못 봤네. 야 나는 뭔가 이게 뭐 길다란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서 뭐 코끼리도 싱싱 나오고 나는 뭔가 잘 움직이던데 너희들 다 코끼리를 안 봤나 봐. 세 사람 다 코끼리를 보긴 본 것 같은데 한 사람은 꼬리만 만졌고 한 사람은 다리만 봤고 한 사람은 코만 본 거죠. 그러니까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그렇다라고 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친절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곁에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Everybody can meet God. Maybe there are three doors. One is their lifestyle. They meet God through the lifestyle. The other door is the study. Somebody study the Bible. The other door is critical experience. For example, my illness. I'm very sick, so I need your answers. Like three doors, we can meet God. In the world, somebody said, there is no God. And the other one said, no, there is God. So there's no God. It means some materials at the time, long time, and accidentally you appeared. But we didn't believe like that. We believe God made us His own greatly purpose. So we are very valuable persons because He has purpose. So we can appear. And God, there's also two types of gods in the world. One is no communicate, but the other one is communication. Like ancient old religions, is God is no communicate with persons. So if you want to find the truth, you have to endure the long suffering. You have to endure the very hard time. Then maybe you can find the truth. But our God is different. Friendly, so our God communicate with me. So He speak to me by His word. He show His word by sometime a dream, sometime a word. So our God is different. So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있습니다. 사모는 현재 중국에 방문 중이고 7월 5일날 한국에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양성호 부형님 또 우리 필리핀 잘 다녀오셨는데요. 또 다녀오시면 또 건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또 건강도 잘 회복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계획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6월 우리 말씀송 축제하는데요. 6월 25일날 우리 말씀이 쑥쑥 제가 카톡에도 이미 올려드렸고 다 보내드렸는데 12가지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시면 자 우리 학생들에게 상품권 다 준다고 했죠. 예. 승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안 보고 암송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인데요. 우리 밀양에서 신방 및 우리 연합 양육반 하겠습니다. Sister, we will have the union nurturing class in 밀양 GMM. Because we will have home the housewarming service and there. The this coming Wednesday, PM 5. Sister, can you join? 그래서 우리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5시에 우리가 신방 예배하고 같이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양육반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음식 하나씩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고기와 이런 건 제가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풀떼기 준비하시면 됩니다. 좋은 시간 그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주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 그리고 또 다른 광고는요.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오후 2시부터 해서 우리 경남 이주민센터에서 우리 베트남 우리 학생분들 한국어 수업 봉사를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베트남 그 목사님께서 시카고에 이제 방문 중이라서 우리가 부탁하셔서 제가 이번 한 주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입니다. 우리 한국어 수업 봉사가 오후 우리 예배 그 시간에 똑같이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체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The world God created and our world today.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오늘날 우리의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 있는데요. 만약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만드신 세상과 오늘날의 우리의 세상은 어떠한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We can know the world God created by the Bible.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데요. The original plan of God. 성경 속에는 in Bible. 하나님의 그 원래의 계획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Zephaniah chapter 3 verse 17.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시는 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무엇으로 축복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람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It's a personal relationship.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정이 있듯이 하나님 속에 감정이 있으시고 우리가 깨닫듯이 하나님도 깨달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 안에 의지가 있듯이 하나님도 의지를 갖고 계신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 같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So, Bible teach us, God and us, we can make a personal relationship. 이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이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격적인 관계는 날마다 뭔가 음성을 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뭔가 늘 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내가 그분을 대할 때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절대자로서의 신, 범접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런 그냥 마치 무생물 같은 진리로서의 신이 아니라 정말 내 친구처럼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것입니다. It means God is your friend.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를 대할 때 우리가 막 이 무덤덤하거나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뭐 그렇지 않죠? 친구 좋은 것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best friend, 최고의 친구들, 정말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도 어디 가서 이 말을 흘리지 않을 사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부탁하지 않아도 찾아와서 나를 기꺼이 도와주는 친구, 바로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의 관계가 친밀한 친구의 관계 속에 계시냐는 것이죠. 아멘. Matthew chapter 22 verse 39. 우리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제비는 너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As yourself. 내 몸같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건강한가를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기 자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항상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Healthy yourself. Healthy oneself.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건강하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자기 자신으로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그 모습들이 다시 한 번 더 발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John chapter 13 verse 34.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그래서 a love for neighbors.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죠. 이웃은 좁게는 우리 창원 생명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좁게는요. 그러나 이웃은 넓게 나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자연 환경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환경을 파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Genesis chapter 1 verse 28.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예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We manage the world. 우리가 이 세상을 경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과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경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경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을 다스리는 경영 가운데 크게 중요한, 크게 도드라지는 그 두 가지가 첫째는 돈입니다. 돈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 즉 경영되고 있는가? 그것이 특별히 가정 안의 경영으로서 두드러지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늘 이 물질의 어려움에서 허덕허덕거리고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돈에 대한 이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출이 수입보다 작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얼마나 안 지켜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용카드도 남발하고 규모 없이 내키는 대로 막 씁니다. 가정 안에 이 물질의 경영으로 바라볼 때 뭐 많은 것이 언젠간 한번 좀 깊이 다룰 때가 있겠지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출은 수입보다 작아야 합니다. 혹은 지출은 수입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 가방이 그 옷이 그 차가 그렇게 비싼데 당신은 낭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면 비싼 차 사도 됩니다. 그건 경영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써야 합니다. 그 잘 쓰셔야 나라가 경제가 돌아가겠지요. 예, 그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한 달에 수입이 뭐 50만 원, 100만 원인데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차를 돌리고 하면 그건 지금 경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경영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따라서 바르게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이 부모님들께서 잘 코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잊지 말 것은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경영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잘못될 때는 호되게 야단도 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를 엄격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도 늘 때를 쓰며 부모에게 요구만 하는 아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 부모님을 효도하십시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모님들에게 고운 말씨를 쓰고 있고 얼마나 그 마음 깊이 그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이라는 것이죠. But our broken world today.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세상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챕터 3 버스 23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We all have sinned. So we depart from Go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So every our relationship is broken.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요. 2 Timothy chapter 3,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This is the time today. 바로 오늘날, 바로 오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꼰대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부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곁으로 남기는 하게 보내라. 그대는 영원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This is today. 바로 오늘날이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So Bible said, from such people, run away.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Our broken relationship.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이 갈망이 있습니다. Our desire recovered relationship. Our desires to be loved. Our desires have to make good relationship with God, with neighbors, with the world, with even though myself. 우리 안에 정말 이 갈망들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 존중받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 그러니 어떤 방식으로든 신들을 찾아가지요. 그 속에 신을 향한 마음은 있는데 누가 진짜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세상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 갈망들이 우리들 속에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갈망이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에 텅 비어 있는 것들 말입니다. It's your emptiness in your deep heart. 그 마음 깊은 곳에 허전함, 비어있음. 그런 감정들이 연세가 많은 어른들만 느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공허함을 느낍니다. 텅 비어있는 그 마음들, 무엇으로 그것이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그 처음 계획을 우리가 같이 들어봤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처음의 계획을 들어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We studied the original plan of God. So what did you feel? How did you feel? 그 처음 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어떤 셀러더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떠냐고요. 그 느낌, 처음 계획이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계획을 바라볼 때 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은혜. 만약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다라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네. 예. 난 너무 행복합니다. I am guilty. Oh, you feel guilty. I am doing some that God doesn't like. I am not perfect. Yeah. But I really try myself, but still lucky. And I know that I'm very thankful that He saved me and showed me the word. Yes. And He helped me through His word. I am very thankful. Yes. 우리 로셀러님은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I agree. The world is broken. I agree. 세상이 뭔가 깨어진 관계 속에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어떨 때 아 세상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깨어진 것 같아, 미애 언제 느끼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언제 느낍니까, 우리 미애? 아, 범죄 등을 보게 될 때, 끔찍한 사건들이라고 할 때,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애가 하는 건 뭐가 있어요? 깨어진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회복될 수 있는 것에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애 삶 가운데는 아 기도한다. 어, 그 좋은 답이네요. 그냥 마세범을 가옥에 가오르는다. 예. 카드 한 장으로 뭐 다 된다잖아요. 예. 그게 지금 카드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아, 그렇죠. 또 동성애 하는 거. 예. 그러던 세상에 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복음을 전해드려요. 예. 말씀을 전해드려요. 그렇죠. 잘못됐다면 깨닫고 돌이켜는 역사 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라로, 군대로, 정치로, 뭐 경찰로, 그런데 아무리 뭐 어느 뛰어난 대통령이 세워지고 세워지더라도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필리핀도 우리가 민다나오 쪽에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장 그게 진압이 되면 완전히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뭐 아무튼 현재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잘한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깨어진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많은 노력과 열심으로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세계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하여 잠시나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세상을 꿈꾸십니까?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당장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